savior, my desire. 반짝인 눈빛 내 가슴속은 blazing. 심장이 터질 듯해 너무 빨라진 듯해. 이젠 점점 차오르는 내 게이지. 기다릴 필요는 없어 이미 준비가 됐어. 난 I can't take you high. 이제 시간이 됐어 저기 높은 곳으로. 잠깐 있었지 너와 나의 스파크. 불꽃이 일어